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야. 알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 창현은 지금 몇 달째 보잖아, 우리가. 아, 치기 싫어 죽겠다. 이 초반에 이게 괜찮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이게 종인 저런, 너 왜 이상한 조끼 입고 다녀? 입지 마라. 그런 거. 남자 새끼가, 씨. 옷을 반듯하게 하나만 딱 입어. 반토막짜리 옷들 입지 말고 조끼. 내가 굉장히 조끼 입는 거 봤어. 내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시사철 패션 다 봐였잖아. 근데 조끼 입은 거 봤어? 안 봤어? 그지? 입지 마. 나는 원래 이 색깔이 있는 이렇게 이런 옷을 좋아했거든. 대학원을 이렇게 석사학원을 가니까 그전에는 유심히 안 봤지. 근데 석사에 가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짙은 회색, 쥐색, 까만색 이 양복하고 무늬가 없는 와이셔츠 있잖아, 이런 거. 이것만 입으셔. 그래서 내가, 아, 저기 학자는 저런 색깔의 옷을 입는 거. 내 양복이 그 색깔밖에 없어. 그래서. 응? 그리고 선생님 꼭 한쪽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던. 나도 항상 손 넣고 다니고. 그럼 따라해봐. 응? 조끼 입지 마라. 응. 안 좋아. 네가 뭐 양아치야? 신해철이야? 응? 연예인이야? 그럼 너 대안학교 다녀? 대안학교가 무슨 상관이지? 아, 지난주에 대안학교에 가서 그 대안학교 학부모님들 상대로 저 청소년 독서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나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이걸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쇼부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대안학교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이 없어. 그만큼 돈이 없어. 중학교 때까지 무상교육인데 고등학교도 학비가 꽤 들어가더라고. 니네 학비 많이 들지 너? 40만원. 40만원? 한 달에? 학비. 한 달에? 한 학기? 분기에? 분기에 40만원. 그래. 많이 들어가요. 고등학교도 못 보내. 없으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지? 형은 학비 안 들어. 저도. 너도? 너는 왜? 학비 지원. 학비 지원? 네. 형은 밴드부에서 장학금 받아. 밴드부에서 공부 제일 잘해. 그래가지고 그 밴드부 선배들이 저거 줬어. 장학금 줬어. 그래갖고 꼽지? 너도 밴드부 들어가. 그러니까 저기 대안학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그걸 좋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 계속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공부주의자입니다. 지식주의자예요. 그냥 무슨 거기 가니까 4층짜리 건물에 무슨 뭘 해보자, 뭘 활동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지나가서 나는 이런데 정말 돈 받으면서도 나는 못한다. 이런 활동이 너무 싫어. 그런 활동이 너무 싫어. 그리고 우리 애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중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수행평가를 안 해. 그게 활동이야 하잖아, 활동. 뭘 해가는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안 하니까 학교 담임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안 한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수행평가가 있는지 몰랐지. 그래서 엄마가 저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루는 야단을 좀 치래. 왜? 그랬더니 수행평가를 안 한다고 담임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대. 그래서 내가 아빠 방을 좀 와라. 그랬더니 아빠 방을 좀 와라. 그러면 이게 뼈출이거든. 그런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로 야단치질 않아요. 나는 진짜 이래라 저래라 안 해, 애들한테. 다 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가령, 경민이가, 응? 자네 이름 경민이 맞잖아. 경민이가 내 학생이다. 이건 죽는 거야. 유서 쓰고 와야 돼. 응? 유서 쓰고 와야 돼. 안 하면 죽어. 이게 그렇게 해. 근데 이건 어른이니까. 근데 애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내 방을 불렀지.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했는데, 아빠 방을 좀 와봐. 딱 왔어. 거기 앉아봐. 무릎 꿇지 말고, 임마. 앉아봐, 그냥. 무릎을 딱 꿇으라고. 아, 그러지 마. 그냥 앉아. 편하게 앉아라. 근데 아빠가 또 편하게 앉아라 하니까 쫄잖아. 예. 그리고 얘가 아빠 힘을 알거든.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랑 살던 집이 방이 세 개인데 방문마다 다 이렇게 문자가 멋진 그림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샤갈,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우, 이렇게. 그게 왜 붙었냐면, 문자에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그 해보세요. 어머야 뭐라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냥 일단 이걸 뚫어버린 거야 내가. 내 별명 니뽕이야 니뽕. 한방. 그래서 얘가 알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그걸 얘기하셨나 봐. 제 그림, 성윤아, 저 그림 왜 붙었는지 아냐? 니가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저 구멍 뚫어놨다. 왜 뚫었대? 그래서 아빠 주먹으로 쳐가지고, 네, 앉아. 그랬더니 앉았어. 너 수행평가를 안 한다면서 그랬더니, 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활동이 참, 그 참, 활동을 하기가 싫다는 거야, 그런 걸.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예. 하지 마라. 대신에 엄마한테 들키지 마라.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좋지 않은 일들이 집안으로까지 흘러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지 마라. 응? 엄마가 성질 나갖고 밥 안 해주고 그러면 굶지 않냐 우리. 또 가족 구성으로서 너 하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돼. 억울하잖아 아빠는. 아 이제 이렇게 계속 이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응? 너 아빠 라면 잘 끓이지만 라면을 하루 세끼 계속 먹을 수 있어? 곤란하지. 피자도 한두 번이고 임마. 동단 아빠는 피자 두 번 이상 못 먹어. 이 곤란해. 야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입게 될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한테 기마이를 쓰든 뭘 하든 집에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마. 그러니까 그런 그 하지 마라.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뒤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어. 근데 대안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활동에서 뭐 하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물론 그런 걸 하면 저 아내와 우내가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하겠지. 응? 저 황동민 씨 자녀분들처럼 저 아내와 우내가 균형적으로 발전. 왼발로도 공 찰 때 왼발로도 차고 오른발로도 차고 그게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돼. 저 아내와 우내가 균형 있게 발전했다 그러면 왼발로 슛도 하고 오른발로도 슛도 한다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런 균형 발전 따위는 난 신경 안 써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을 때 지금은 그만큼 공부를 뭐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때는 괴테 파우스트 있죠? 그 메피스토 펠레스가 안티고네 알아? 스토리 알아? 파우스트야? 네. 스토리 그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잖아. 내 괴테 파우스트에 내가 이게 철학에 대한 이 뭔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도 팔겠다. 메피스토 펠레스처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너무나 그것을 얻고 싶은 열망에 내가 막 이게 악마가 돼도 좋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헛소리야. 막상 누가 야 너 나한테 영혼을 팔아 지혜롭게 베피스토 펠레스 지혜를 주지. 그럼 악마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뿔도 나지 이마에. 그러면 아 그건 좀 생각해봐야겠는데 하겠죠 물론. 근데 그 정도로 그걸 원했어요. 지난번까지 얘기한 것을 다시 해봅시다. 괜히 늦게 와가지고 지금 어지러우니까 뭘 소리 하는 거야. 지난번까지 한 얘기 좀 해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베버가 막스 베버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그리고 정치 이 개념에 대한 형식주의적 국가 개념, 형식주의적 정치 개념 얘기했죠. 형식주의적 국가 개념과 형식주의적 정치 개념의 핵심 뼈대는 뭐냐면 폭력이죠. 폭력, 물리력을 전유한다는 것. 국가가 그 개념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베버가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물리력의 전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베버는요. 이렇게 베버의 책을 읽다 보면은, 물론 근대 철학자들 다 비슷비슷하지만, 읽다 보면은, 느닷없는 발상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버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이 정도의 그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면 뭔가 천재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천재적인 업적은 그 수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철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철학의 천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 왜? 철학은 지혜의 학문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뿅 해갖고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현대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철학 천재라고 하죠. 근데 그 철학도 그 사람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물렸어. 자기가 한 얘기. 내 얘기 다 전기 비트겐슈타인, 후기 비트겐슈타인 달라. 처음에는 인공언어학파, 나중에는 일상언어학파 이러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언어 이렇게 간다고.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지혜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와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대한 전혀 아무런 통찰 없이 느닷없이 뭐가 하나 톡 튀어나올 수가 없어. 수학은 그게 가능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 눈빛도 좀 이상하고 하는 짓이 이상한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차없이 풀어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도대체 저런 애들이 나랑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가끔 그렇게 기가 막힌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철학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왔냐? 베버도 책 읽어서. 그러니까 베버의 형식주의적인 국가 개념하고 폭력의 전유로서의 국가 그 개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버를 잘 알아둬야 된다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베버 국가 개념에서 핵심이 뭐냐? 베버 국가 개념에서 핵심이 뭐냐? 폭력입니다. 폭력 또는 물리력 해보니까 독일어로 쓰겠습니다. 개발트라고 읽습니다. 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또 가오자께서 가오용 독일어를 이 단어쯤만 알아주셔야 된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저기 독어를 제2국어로 배우고 있는 이건호군이 한번 읽어봐. 개발. 자, 개발트입니다. 개발트. 개발트라고 그러지 말고 개발트라고. 자,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개발트. 개발트. 개발트. 근데 이게 이제 폭력이라는 영어로 말하면은 force쯤 돼요. force. be maybe force be with you. force be maybe with you. 그 force쯤 돼요. 근데 power도 돼요. power. 영어에 force와 power가 있는데 force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근데 막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막트라는 단어. 예, 막트도 힘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개발트하고 막트의 이제 구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지금 베버의 국가 개념에 있어서 폭력이 핵심이었어. 근데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들이잡고 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횡단보도 앞에 서서 빨간불이 있으면 못 건너가죠. 그럼 내 몸뚱아리를 빨간 불이 딱 누르고 있잖아. 못 건너가게. 이게 폭력이야. 이해가 돼요?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이해가 되죠? 폭력이란 말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방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김태촌, 양은이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물 빻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몸에 가해오는 어떤 억압적인 힘, 넓은 힘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개발트인데 요 막트는 이것도 폭력이라고 번역이도 하지만 이거는 위력이라고 번역을 되게 해요. 위력이라고 그러면은 좀 다르죠. 가령 이건호 군이 이게 수업 중에 이렇게 여기서 반듯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반듯하게 앉아 임마. 반듯하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호가 이렇게 앉아 갖고 휘파람을 휙휙 분다 이거야. 수업 중에. 그러면 건호야. 휘파람을 불지 마라. 그러면 건호가 안 불겠죠? 계속 불면 어떻게 돼? 개발트가 가지. 선생님의 마크트로서, 그죠? 아니, 말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보면 안 불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나의 마크트야. 응? 나의 마크트야. 근데 계속 나의 마크트를 개무시하면 어떻게 돼? 찍지, 막 이제. 응? 이 자식이 막, 응?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모가지가 몇 개요. 이러면서 이제. 응? 자식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개발트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마크트가. 막트라는 게 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 막트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개발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대 국가에 이게 막 위력이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이건 권위이기도 하지. 그렇죠? 권위의 원천이 개발트에 있다. 폭력에 있다. 그럼 이 아이디어 이게 지금 베버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베버의 이 아이디어가 베버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프로이슨의 강림하신 이 무슨 무당 점쟁이 신이 있어가지고 팍 베버야 베버는 라스트네임이니까 막스야 내가 너를 돌봐주지 뭐 그 산신령님이 딱 알려준 게 아니라 베버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 계보를 알아두면 베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토마스 홉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토마스 홉스. 홉스에서 베버로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베버에서 정리가 된 거란 말이죠. 토마스 홉스를 생각해야 돼. 홉스에서 자, 봅시다. 홉스의 자연 상태가 있어요. 토마스 홉스의 자연 상태가 있고, 자연 상태에서 시민사회로 이행을 하죠. 이 얘기 배웠죠, 지난번에? 홉스 로크 할 때? 로크에서도 얘기했고, 홉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사회로 이행을 할 때,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내추럴로 자연권입니다. 그쵸? 자연권인데,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하고, 시민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사회로 가면 자연권의 양도야. 근데 자연권이 뭐냐면 자연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죠. 자연권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홉스가 보기에 폭력적 상태, 전쟁 상태라고 그랬잖아. 남을 죽일 수 있는 상태. 즉, 이 자연권의 핵심이 뭐냐? 폭력 행사권이 각각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자연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사실은 베버 얘기가 홉스 얘기인 거예요. 자연권이 뭐냐? 그럼 누가 이제, 홉스의 자연권이 뭐예요? 그러면 정말 판타스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 자연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아, 뭐, 이브와 아담의 시절 생각하면, 이브, 자기는 거기를 막아, 나는 거기를 볼 테니, 이 따우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양 근대인들은,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서양 근대 정치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자연권 개념이 있어요. 로크보다도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로는 로크가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론적으로는 로크가 중요해. 아니 홉스가 중요해. 그리고 홉스의 정치 철학 이 자연권 폭력적인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오로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권의 핵심이야. 자연권의 핵심 폭력이 있어. 자연권의 핵심 폭력이 있어. 그러면 이 자연을 양도해서 시민사회로 가. 그러면 이게 이제 커먼 파워가 되죠. 그러니까 공권력이죠. 이게 공권력. 그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 폭력을 쓸 수 있는 요 프라이빗 파워죠. 이거는 개인의 힘을 양도하면 커먼 파워가 되는 게 공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미 시민사회는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던 폭력 행사권을 다 챙기는 거예요. 얘 내놔, 이놈들아. 주먹 쓰지 마. 해갖고 딱 공동의 힘으로 만드는 커먼 파워죠. 그러면 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원리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된다든가 뭐 복지국가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싸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찰국가인 거라, 이게. 아, 오늘날의 의미, 용산에 진입하는 이런 경찰국가가 아니라 그냥 싸움 나면 말리는 국가,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유주의 국가 이론의 핵심이에요. 우리 국가는, 이 자유주의 국가는 시민들에게 뭐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 싸움 나면 서로, 그러니까 이미 자연권을 양도한 것으로 전제했잖아요? 폭력을 양도한 것으로 전제했으니까, 그거 쓰는 놈들만 혼내주면 돼. 그 외의 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요 개념이 막스 베버에 와서 바로 물리력을 전유하는 집단으로서의 국가 개념으로 정리됐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그랬어요.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할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서 커먼 파워가 됐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인 게 뭐냐면 여기서 인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마땅하다든가 도덕적으로 이래야 돼 마땅하다든가 국가는 인간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 거라. 가령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달에 읽을 논어 같은 경우에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동아시아의 국가 개념에는.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이게 휴먼 인간은 인간인데 휴먼 리소스 인간을 자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HRD라는 게 있습니다. HRD 뭔지 아세요? 인력 자원 개발. 인력 개발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약자예요. HRD, 산업교육, 생산성본부 이런 데 있죠, 광화문에 가면. 그런 데서 하는 게 HRD예요. HRD. 교육학과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죠. HRD. 이게 바로, 이 HRD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HRD 교과서를 보면, 근대 자유주의 국가 이론이 쫙 한 페이지 정도 살짝 나옵니다. 살짝 HRD 교과서를 보면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인간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단 폭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폭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베버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예,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홉스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요 얘기는 이제 깍두기로 한 얘기고요. 인간 자원 얘기는. 그러면 홉스가 홉스가 근데 이렇게 시민사회로 권력을 했는데 여기서 홉스가 이제 말할 때 주권자가 누구냐? 홉스가 말하는 주권자는 절대군주거든요. 절대군주예요. 홉스가 말하는 절대군주. 그러면 이 중세시대 서양, 서구의 중세시대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이슬이 빠리빠. 눈이 마주쳤으니 할 수 없어. 상엽이가 대답하기 전에 말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이슬이 옆에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좌우로. 세상의 주인이 정석이 얘기해봐. 서양 중세시대 때 세상의 주인이. 교황. 아니지. 신이지, 신. 신이 만든 세상이잖아. 잘 봐야 돼. 자, 서양 중세시대 때는 세상의 주인이 신이에요. 그러면 신권. 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 대한. 신이 세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신의 똘마니들이야. 쉽게 말해서 신의 말하자면 하수인들이잖아요. 봉건 영주들이라 다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왜? 하느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홉스가 얘기할 때 이 주권자는 절대군주야. 그럼 절대군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직영지가 있고 여기 이제 봉건 영주들이 다 있다가 이 사람이 힘을 길러서 야, 힘을 길러갖고 얘네들 다 해서 니네들 이제 여기 땅에서 난 세금 갖고 먹고 사는데 여기 와서 그 대신에 따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절대주의 왕정, 절대 왕정 국가 성립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절대 왕정 국가 성립되면 이 땅이 누구냐면 이제 절대군주의 것이 된단 말이죠. 땅의 주인이 절대군주가 된단 말이죠. 그럼 땅의 주인이 절대군주다. 그럼 이게 바로 주권자지, 주권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주권자가 절대군주가 돼. 그러면 여기 있던 귀족들은 이제 처음에는 귀족 행세를 하겠지만 땅의 주인이니까 이 귀족들은 나중에 이제 귀족들이 발전해서 공무원, 관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만이 가지니까 홉스에서 절대주권 개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신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재민을 원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국민이.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권자처럼 보여 가끔. 대통령의 말을 들어. 게다가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한국 사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왕정국가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천황제 국가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대통령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해. 그냥 국무총리 났다고 집에서 그 고향 마을에서 잔치하고 몇자리를 잘 썼다느니 이창 씨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묘를 옮겼잖아요. 알아? 그리고 근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전국의 풍수연구가들이 일대 혼란이 벌어진 거야. 몇 자리가 없어. 찾다. 멧돼지 고모가의 땅에서 드디어 이 왕기를 발견하고 안심했다는. 이게 풍수연구가들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기어이 그걸 발견해야 돼. 그게 뭐냐. 대통령은 하늘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 이 개념이면 이제 하늘이 낸다. 천명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아직은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서구 민주주의적인 의미에서의 대통령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온 개념이 원래의 그 개념의 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거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개념을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럴 때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각각의 절 이런 의미에서 주권,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국민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절대군주가 됐건 뭐가 됐건 신권에 대립하는 주권자로서의 개념을 갖다가 확고하게 세운 사람, 이 사람이 토마스 홉스예요. 그래서 근대 주권론에 있어서 이론적인 완성은 토마스 홉스에서 시작해. 그러니까 홉스를 누군가가 이렇게 비판을 하죠. 홉스의 리바이어든은 제가 그래서 저 알기 쉬운 저 철학책 있잖아요. 리바이어든 뭐야 어디 출판사지? 자원과 몸인가 소외문님인가 어디서 나온 거 있어요? 리바이어든 저 중고등학생용으로 나온 거 있어. 알어? 네, 그 서예문집. 서예문집이야? 본 적 있어? 그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봤어? 그런 거 보면은 홉스의 국가론은 절대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 시점에서 민주주의하고 반대되는 건 아무 따질 것도 없어. 우리가 플라톤의 국가를 놓고 플라톤 나쁜 새끼네 이거 이렇게 말하면 바보지. 그러니까 플라톤 나쁜 새끼네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넌 바보야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왜 바보예요? 전 민주주의자예요. 아 민주주의자는 다 똑똑한 법 있어. 넌 바보야 이놈아. 응?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민주주의는 저 먼 이집트 시대부터 지금까지 망고불변 진리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역사를 이제 투사시키는 거지 오늘날의 개념을 가지고. 근데 홉스에게 있어서 당신 절대주의 왕정을 주장했잖아. 야, 우리가 타임머신을 이 개새끼 나쁜 놈 절대주의 촛불이야 새끼야 우리는 촛불 막 이러면서 응? 이래 막 그러면 홉스가 뜬금없어해요. 뜬금없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홉스의 전선은 어디였느냐? 홉스의 전선 신권이라 신권. 리바이어든의 그러니까 중요한 리바이어든을 쓰고 나서 홉스가 왕당파 전통적인 어떤 그 가톨릭 신자들 있죠. 요 사람들이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는 거죠. 민주주의자들이 암살 위협에 시달린 게 아니라 그때 민주주의자도 없었어. 그러니까 홉스 리바이어든은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성서에 대한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혹세무민이라는 미신이다. 팩트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리바이어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함께 썼느냐. 그러면서 주권자로서의 절대군주를 얘기했느냐. 홉스의 전선은 신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 개념 절대군주로가 됐건 뭐가 됐건 주권자 개념을 딱 드러내고 이 주권자가 커먼 파워로 가지게 되죠. 폭력을. 이렇게 된 것. 요게 근된 거라. 요 이전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근대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종교적인 것에서 기독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근대는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다 이게 아무리 뭐 세계적인 그 세계 경영을 뭐 목표로 하는 기업에 뭐야 저 하시는 분이라도 소망교회를 다니시고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SM이 있어요. 소망교회하고 SM 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두 SM이 있어요. 근데 요것을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요 뒤에 나오는 홉스 뒤에 나오는 로크 우리 지난번에 통치론을 읽었습니다. 근데 통치론을 읽었는데 통치론의 제1부는 로버트 필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필머의 가부장제 국가론에 대한 논박이 제1부고 제2부가 정부에 관한 그 논의들이 있죠. 그럼 로버트 필머의 가부장제 국가, 가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존 노크가 민주주의자라면 홉스의 절대주의 국가를 당장 비난했겠죠. 그렇잖아. 홉스 하드시대 사람이니까. 그리고 홉스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홉스를 밟으면 지가 좀 뜰 거 아니야? 그렇겠지. 준영이 너도 좀 네가 좀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공부 좀 했다. 그럼 너 나 밟을 거지 마. 응?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 안 돼. 전국 각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줄모퉁이 있지, 니네 동네도. 네? 컨테이너 박스 알아? 네, 어떤 곳에 있나요? 응? 너 같은 이 의경 출신들은 상대도 할 수 없는 컨테이너 박스 있어, 임마. 전우에서 간다. 근데, 이, 로크가, 제가 그때 로크 통치론 얘기하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지금 얘기하려고. 홉스에서 로크에서, 이 베버 얘기가, 그러니까 홉스나 로크에 선행하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로크가 비판한 것은 뭐냐면, 필모의 가부장제 국가론이에요. 가부장제 국가론이야. 이 사람이 민주주의자라면, 토마스 홉스를 비판했겠죠. 근데 왜 필모의 가부장제냐? 홉스를 비판하지 않고 필모를 비판한 이유가 어디냐? 가부장주의가 뭐예요?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전통적인 관습적인 국가론이거든.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어.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있어. 아담의 자손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 아가 베드로, 어? 이봐 피터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은 신권이긴 하지만 사실은 신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부장제 형태로 현상 형태가 신권 통치, 신권이 주권자인 신이 주권자인 경우에 그것의 현상 형태가 가부장제로 드러난다고 보는 거고 로버트 필머는 그것을 옹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대적 주권론을 주장하고 있자 하는 존 로크는 홉스를 비판하지 않고 필머를 비판했던 거예요. 가부장제에서. 그래서 관습에 의한 지배가 이제 여기는 요 가부장제가 전형적인 관습적 지배잖아요. 가부장제가 뭐예요? 또 동아시아의 그 정치 사상이 가부장제죠.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놈이 아버지 저기 나라에도 충성한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서구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동아시아의 정치 사상은 굉장히 과거 봉건적인 거라. 그래서 관습에 의한 지배가 관료에 의한 지배로 전환되는 것. 관습에 의한 지배가 관료에 의한 지배로 전환되는 것. 요 지배의 측면에서 보면은 관습에 의한 지배가 관료에 의한 지배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대적인 국가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막스 베버 그러면은 물리력을 전유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국가.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바로 이 관료죠. 그럼 이 관료는 뭐냐? 관료는, 작년인가 그랬죠?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아주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어쨌든 뭐 좀 이렇게 괴로워한 분이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이 그랬습니다. 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노무현 정부 당시에서 국정홍보처장을 하던 김창호 씨가 철학박사이기도 하고 중앙일보 대기자이기도 하고 철학업계에서는 김구라라 불리는 김창호 씨가 뭐 이게 뭐 명예훼손 걸 수 있어. 근데 걸레지. 그러면 법정에서 할 얘기가 많아. 근데 김창호 씨가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근대적인 관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낸 말입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댓글 PC방 가서 댓글 달 맞아. 영혼이 없어. 베버에 따르면 이렇게 댓글을 달 때도 좀 전거를 가지고 다세요. 여러분들도 직업으로서 정치 몇 페이지 예? 이렇게 법무사판 몇 페이지에 따르면 이렇게 좀 달아. 그냥 밑에다가 뭐 이렇게 띠발로만 뭐 이런 것만 쓰지 말고 영혼이 없습니다. 직업관료에게는 이게 영혼이 없어. 왜? 주권자가 아니거든. 바로 요 주권자가 토마스 홉스에서는 그러니까 홉스하고 로크하고 한 사람은 절대주의이고 여기는 부르주아 여기 이제 로크에서는 부르주아 체제잖아요. 그죠? 부르주아 체제이긴 체제인데 이 두 사람이 여기서는 주권자가 부르주아야. 부르주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이거 시민이라고 옮기는데 잘못 옮기는 거 그냥 시민이라고 옮기지 말고 그냥 부르주아라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권자가 절대군주고 홉스에서는 로크에서는 주권자가 부르주아예요. 그렇다 해도 이 두 사람은 신권에 맞서서 근대적 주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정선을 펴고 있는 거예요. 공동정선을 펴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르주아야. 군주가 주권자. 여기는 절대 군주가 주권자예요. 이게 주권자가 일단 절대 군주, 그러니까 절대 왕정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 절대 왕정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부르주아 시민 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라. 신권을 갖다 잘라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른스트 카시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알아둡시다. 이런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알아둬야 돼. 에른스트 카시러. 에른스트 카시러. 이런, 들어봤어? 상훈? 네. 들어봤어? 이번 학기 수업에 에른스트 카시러를 배워? 네. 무슨 수업을 배우는데? 그 무슨 수업에? 영문과 전공 영미 사상사인데. 어. 그게 카시러, 계몽주의처럼.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네. 그걸 아는 분이 영문과에 계실 수가 없는데, 원래는. 그지? 네.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농담 아니라? 네, 되게 좋아요. 그지? 와. 이거를 딱 들으면 알아. 아, 우리가, 저 양반이 영문과 선생님인데, 카시로의 내가 지금 계몽주의 철학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짜증나게, 씨. 어떤 놈들이 미리미리 가르쳐가지고, 얘네들 선행학습 시켜서 보내. 선생님 수업 죽이려고. 아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 지금. 바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레퍼런스를 두느냐,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하거든. 이게, 뭐 이혼복에 먼 나라, 이웃나라에 나오던데 이러면, 정말 그건 댓글감도 못 돼. 카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에르스 카시로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이 카시로 일단 잘생겼어. 거의 F4야, F4 분위기인데. 카시로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카시로가 얘기했습니다. 에른스트 카시로. 그러니까 막스 웨버 시대에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카시로, 니케르트, 그다음에 저 뭐 빌헬름 빈델반트, 다 신칸트학파 철학자들인데 카시로 계몽주의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절대 군주가 절대 왕정이 절대 왕정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체제가 절대 왕정 안에서 싹 트어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신권에 대한 비판이지.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이렇게 함으로써 부르주아 체제가 형성되긴 했는데 이때도 요 부르주아 체제가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요 주권자들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이것을 알아서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착착착착 시행해야 될 말하자면 하나의 장치가 있어야겠죠. 장치. 내가 지금 분명히 장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장치. 장치 또는 기구 영혼이 없지? 어? 바로 아파라트라고 그러죠. 아파라트 기구라고 말합니다. 기구. 그래서 여기는 주권의 위력을 따르는 마크트 아파라트라는 말을 씁니다. 권력기구라는 말을 써요. 대표적인 권력기구가 뭘까요? 한번 형모씨 대표적인 권력기구 권력의 개라는 소리를 듣죠? 듣지 많다. 검찰, 네, 안기부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생각 검찰에게 아니 검찰이 이럴 수 있어? 정권 바뀌었다고? 나는 그 말을 이해 못해. 아니 검찰이 왜 이래?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나 이렇게 생각해. 주권자 우리는 한국의 주권자가 누구야? 대통령이잖아. 국민이 선출했잖아.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국민투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보세요. 주권자 국민이잖아.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지 우리. 직선제. 난 직선제 반대요. 이거 오만 방자이기 쉬워. 직선제로 우리의 주권을 위임하는 거야. 5년 동안. 위임했어. 그럼 그 사람 주권자야 지금. 위임받았잖아. 그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마크트 아프라트 권력기구를 쓰는 거야. 검찰은 권력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권력의 개지. 당연한 거야. 검찰이 주권자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전임 주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못합니다. 이건 검찰이 아니야. 대통령 취임선서, 저는 취임선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안 해봐서. 근데 어쨌든 헌법이 뭐 중요해요? 할 거예요? 이렇게 딱 한순간, 선 딱 내리면 그때부터 검찰은 딱 사진 따로 걸고 계속, 이렇게 하고 주권자를 깍듯이 모시는 개가 되는 거라. 이게 권력의 개. 권력, 좋게 말하면 권력 기구. 아시겠어요? 요게 근대 국가의 속성이에요. 요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지금 동아시아적 전통적인 독치, 이 국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계속 문화지체 현상이 있는 거야. 이 개념을 못 받아. 국가라고 하는 말을 지금 헌법이 됐건 뭐가 됐건 국가라는 말을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나라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가서 같이 오뎅도 먹고 막 이렇게 목도리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언정어린 왕의 이미지가 확 거기서 포스가 푹 뿜어지면서 아이고 저렇게 우리를 서민을 사랑하시는 양반이고 와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사실은 그게 지금 굉장히 엉켜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는 얘기예요. 이때 부르주아 체제니까 부르주아가 주권자고 이 부르주아의 명령을 받아서 충실히 행하는 마크트 아프라트 즉 권력기구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것이 요 마크트 아프라트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바로 절대왕정 시대부터이기 때문에 요게 절대왕정 시대가 근대국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바로 이어서 부르주아 체제가 등장했을 때도 이것이 가능했던 거라. 그래서 중세의 그 신적인 주권, 신권에서 벗어나는 절대국가, 여기서는 주권의 소유자가 왕. 여기서 한 사람 더 거론해줘야 돼요. 안 하면 조금 서운해할 사람이 하나인데 홉스하고 보댕. 프랑스의 장 보댕. 만약에 국가가 극도의 위기에 처해서 국민들에게 물어요. 지도자가. 아, 나라가 너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투표를 합시다. 그래서 저에게 정권을 주는, 일테면 나치 독일의 수권법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을 다 주는. 이걸 해서 받잖아? 그럼 주권자가 이제 총통이 되죠. 그것 또한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야? 파시즘이지. 그것도 민주주의야. 즉, 민주주의는 뭐냐? 절차를 규정할 뿐이야.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이 과정에서 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는 국가를 갖다가 도덕의 영역에 구축했죠. 즉 대통령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장관 뭐 할 때도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관료는 장관은 관료잖아요. 장관은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무슨 도덕을. 그냥 이거 기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대 서양에서 말하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게 일단 신이 주권인 상태, 즉 종교로부터 해방된 국가,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이 관료니까 도덕으로부터도 벗어난, 즉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벗어난 자율적 정치 권력이 말하자면 근대 국가입니다.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벗어난 자율적 정치 권력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도덕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 단지 폭력을 알아서 행사하는 그 권리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게 바로 형식주의 국가인 거예요. 참으로 참담하죠. 근데 우리는 국가가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국가에서. 그러니까, 원정주의적으로 우리는 국가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얘기했잖아요. 마크트 권력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서양 근대에 생겨난, 이 지금 내가 말한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벗어난 정치 권력으로서의 근대 국가. 요거는 아주 독특한 발명품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서양 근대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발명품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플라톤의 국가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 이거는 아주 독특한 발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국가의 속성을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 국가가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자본주의 시스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읽게 될 파놉티콘 있죠. 그런 벤담의 얘기가 아주 그 얘기를 갖다 극도로 공리주의적으로 이 생각을 발전시키면 벤담의 파놉티콘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폴라니가 말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 비판, 근대국가 체제 비판 결국 폴라니는 이렇게 가다가 결국 그 거대한 전환 이걸 쓸 때 파시스트 체제가 이루었거든. 결국 이러다가 파시스트 체제가 오지 않았느냐.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디서부터 망가져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썼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말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권력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 이 권력에 관한 특징이 이 폭력으로서 이 권력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째,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권력의 특징 뭐냐면 행위의 효과적 강요. 그러니까 법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뭐 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죠. 국가의 법은, 그죠? 착하게 사세요 이런 법은 없어요. 그냥 걸리면 죽는다 이런 건 있어도, 즉 강요하는, 효과적으로 강요하는. 이게 이제 서양 이른바 서구 근대가 만들어낸 권력. 아주 특이한 발명부로서 권력 개념이 이제 효과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말이 실효적이라는 말을 쓰면 더 좋겠습니다. 실효적.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말이겠죠. 즉 멈춰서라. 빨간불. 그죠? 그런 것들. 요것의 반대 말이 뭐냐? 이건 동아시아에서 그러잖아. 자발적 순종이죠. 동아시아에서 자발적 순종에서 이제 덕치. 덕에 의한 통치, 이걸 말하죠. 흔히 육아 정치 이념의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육아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말만 그렇지 항상 뒤에서는 빠따가 횡행했어요. 법가가.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생각이 이제 아주 유사한 생각이 뭐냐면 상황이사 이런 사람들이 했던 법가 사상하고 가까워요. 근데 뭐 세종대왕이 굉장히 훌륭한 덕을 베푼, 백성에게 덕을 베푼 임금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세종대왕 때 사형 그 횟수가 굉장히 많았죠.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애들 조지고 애들 안타까워 맞아 죽더라, 난 덕이 있는 왕이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 있는 임금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의 판타지로 갖고 있죠. 그러나 항상 그 뒤에서는 빠따가 횡행했다는 거. 그건 알겠느냐? 갑자기 두려움이, 선생님의 인자한 미소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행위를 강요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수단이죠. 권력의 수단으로 뭐냐면, 아까 말했던 1번, 권력의 수단 제1번이 폭력이지. 그 다음에 제2번이 폭력보다 더 센 힘이 있어요. 금력. 돈. 응? 맞을래? 맞고 할래? 돈 받고 할래? 그럼 돈 받고 하려고 그러지. 금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두 가지. 여기 특히 이게 중요한 권력의 수단으로서의 금력. 요거는 이제 막스 베버가 금권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직을, 정권을 쟁취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관직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직 사냥, 그래서 엽관이라고 그러죠. 엽관. 수렵, 관직을 수렵 사냥하는 데 엽관 정치라고 그래요. 사실상 오늘날 정치라는 게 엽관 정치거든. 내가 정권을 잡았어. 경민이 이번에 수고 많았다. 네가 공기업 사장 하나 해야지. 그럼 이렇게 그러죠. 그잖아. 이재호하고 유명박하고 둘이 그랬을 거예요. 재호 수고 많았어. 명박 형님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둘 다 이제 저 TK니까 형님 이번에 주십시오 막. 국민권익위원회를 네가 맡아서 해봐. 자전거 타고 출근해야겠네 막 하는 거야. 그게 역관이라. 그게 비웃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근데 정치가 그래.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사람만큼 근대 국가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없다고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 여러분들이 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크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잘 되면 여러분들 크게 쓰겠소 하고 명단을 다 받아놨어. 전화번호 받아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연락이 왔어. 느닷없이 문자 왔어. 경민, 너는 지하철 공사 해. 이런 식으로. 상훈, 너는 뭐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해. 이렇게 왔어. 막 와버렸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받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역시 은혜를 베푸시는구만. 응? 덕이 있는 부위구만. 그래갖고 반을 한 거 아니야? 못 먹은 놈은 바보지. 아유. 아니 왜 그때 강의 안 들었어? 이렇게 말하고. 이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배부도 말하냐. 읽어본 사람 나오죠? 역관이라고. 그 역관인 거예요. 그래서 금력. 권력을 쓰다는 폭력과 금력이 있는데, 금력이 바로 이제, 중요한 수단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몰래 주면 안 되지, 비자금으로. 그래서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을 있는 이유가. 법에 합당하게 되면 돼. 법에 합당한. 그게 다 보험 드는 거고, 정치자금법이 있는 거고, 이렇게 폭력과 금력을 법에 맞춰서, 지금 제가 얘기해요. 권력을 효과적으로, 권력을 갖다가, 권력에 사용되는, 권력 집행에 사용되는 수단이 폭력과 금력인데, 이 두 가지를 법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그게 근대 국가에서의 정치예요. 근대 국가에서 정치. 이해가 되죠? 그게 정치인 거라. 근대 국가에서 정치. 그러니까 지금 정치 개념이 플라톤이나 공자나 이런 서기 전 5세기 시대의 어른들의 그 정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돼. 그리고 이제 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지금 말했어요. 법에 맞춰서 행사하는데 그냥 이 법은 자 법에 맞춰서 하는데 내가 법에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밑에 뭐가 있냐? 관료 조직이 붙어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권력은 반드시 권력의 행사는 관료 조직에 의존한다. 관료 조직에 의존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관료 조직에 의존한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막스 베버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토마스 홉스에서 로크에서 막스 베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홉스하고 로크하고 막스 베버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있어요. 뭐냐? 자연법 얘기가 없어. 막스 베버가. 홉스하고 로크에겐 자연법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 자연상태가 있고. 즉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되는 지금 베브하고 홉스로크의 차이점이 어딨냐? 베브하고 홉스로크의 차이점이 어딨냐? 자연법에 관한 논의가 없다. 즉 법을 만드는 얘기가 없어. 홉스하고 로크는 어떤 법을 만들 때 자기네들이 시민사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것을 사실로서 입증할 수 없다 해도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또는 논리적인 전제로서의 자연법을 얘기하죠. 근데 베버는 그 얘기를 안 하잖아. 그냥 집행에 관한 얘기만 하거든요. 베버에서는. 즉, 법을 만드는, 즉, 입법의 정초.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입법의 정초에 관한 얘기는 막스 베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실행 절차의 정당성만 따질 뿐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베버는 사회과학자이지 사회철학자는 아닌 거라. 사회철학자는 입법의 정초 문제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베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관료유사니까 베버 사상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 국가는 어떻게 규범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이제 법질서가 잘 돼 있어. 규범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규범적인 안정성은 뭘로 해서 움직이느냐? 정당, 의회, 선거, 그 다음에 정부 뭐 요런 요소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뤄서 규범적으로 안정될 때에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자연법에 관한 얘기는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베버가 국민투표를 왜 싫어했겠느냐? 각각의 개인이 주권자이긴 하지만, 각각의 개인 주권자이긴 하지만, 그 각각의 개인은 우리가 규범적 안정성을 이루기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즉, 정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존재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베버는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들을 학술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나의 추측. 근데 이 규범적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이고, 여기서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범주들은 뭐냐면 이런 정당, 의회, 선거, 정부 이런 것처럼 비인격적인 기구들이에요. 사람은 아니지.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는 해도 이런 비인격적인 기구들이 이런 근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니까 근대 권력의 행사는 규범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이런 규범적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대 국가의 정치를 이루는 정당이나 의회나 선거나 정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홉스부터 시작해서 베버까지 이르는 근대 정치 사상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딱 요점을 추려서 이해가 되죠. 조금 쉬었다가 베버 책을 마저 읽읍시다.